오지 않아.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? 미로 속에 갇힌 듯이 멍하니 걷고 있어. 널 볼 수 있다면, 널 보게 된다면,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 번쯤은 묻고 싶어. You're my destiny.